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의 연세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국정 농락 사건의 주모자들인 박근혜와 최순실을 풍자한 소설 공주돈이 실려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그를 조종해온 최태민과 그의 딸년인 최순실을 풍자한 소설은 출연하자마자 광범한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논리 애독되고 있습니다.